4시 뉴스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플로리다의 파크랜드에 있는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쯤 발생했으며 10여 명의 사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CNN 방송은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0분 만에 과거 이 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의자가 19살의 니콜라스 대 지저스 크루즈라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다수의 총성이 들린 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건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LA 통합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난가주 캠퍼스 안전을 재확인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을 표하며 LA 학교 경찰들과 협력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대응책을 확보해 LA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53포인트 상승한 24,8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포인트 높은 2,699에, 나스닥 지수는 130포인트 오른 7,1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 금융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등이 증시 상승을 도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탐색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하고 귀국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를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하며 만약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비핵화 정책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대화는 협상이 아니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검증할 수 있게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고위관리가 이민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금융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오늘 AP통신에 따르면 아이스 시애틀 지부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라파엘 산체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민자 7명의 신원 정보를 도용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내 금융기관이 상대로 송금 사기 등 금융범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체스는 여러 단계의 이민 절차를 수속하고 있던 이민자들의 신원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을 도용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스는 산체스가 금융사기, 신원도용, 가중처벌법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는 범행이 발각되자 아이스에서 사직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41살의 리차드 콜로모를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남성은 토요일 날 한남체인 인근에서 85살의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으며 송할머니는 폭행 직후 도로에 쓰러져 있다 인근 한인업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인근 지역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화요일 낮 1시쯤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는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4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배인정입니다. 최고의 슈퍼푸드 연어, 연어의 생명파워 연어청액. 연어청액의 힘을 생명공학기술로 한 캡슐에 담았습니다. 연어의 힘, 파워 DNA 13-660-6789. 회장님께 파워 DNA란? 불뚜껑이에요. 돌아온 신혼.

라디오 콘서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연어 정액으로 만든 파워 DNA 광고 들으셨죠? 비타민 플러스의 윌리엄 킴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연어 정액. 네. 확 와닿았었거든요. 단어가 네? 확 와닿죠. 아니, 연어 그러면 네. 뭐가 연상되세요? 회? 아, 죄송해요. 너무 먹는 걸로 갔죠. 아, 다 좋았는데 네. 말이 너무 짧아요. 회. 네,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힘과 힘. 또 회기 본능. 회기 본능. 네. 아, 힘.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왠지 그 프레시하고. 그렇죠. 네, 깨끗. 네. 그런 파워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힘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난번에. 네. 예, 그래서 뭐 정원 씨 제가 뭐 귀얇은 건 아시지만 전 갔었답니다. 아 그래요? 올림픽 길에 네, 있고. 네. 올림픽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킹 별로 안 좋은 데는 웬만하면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정원 씨는 막 우버도 막 잘 이용하는데 저 네. 그것도 잘 못하고. 근데 갔더니. 소위 그 가게가 올림픽 길에 있는데 네. 그 주변 스트리트 파킹이 정말 널널하더군요. 너무 좋아요 파킹하기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놀튼하고 네. 강남회관 사이에 있습니다. 네, 네. 올림픽 길이고요. 네. 노스 쪽이니까 강남회관 쪽이죠. 그렇죠. 웨스턴 쪽에서 네. 오시면은 네. 오후 3시까지는 저희들 비타민 플러스 앞에 네. 올림픽 길에 스트리트 파킹 가능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리가. 많죠. 그리고 3시 지나서는 저 네. 강남회관하고 올림픽길 놀튼 사이에 부름순이라는 길이 있어요. 네, 네. 뭐 찰슨 부름순이라고 옛날 영화배우도 있었지만 네. 네. 그 부름순길에 역시 스트리트 파킹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하여튼 뭐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어정액 이 비타민 플러스의 제품들을 좀 구입하시기 편하게끔 지금 또 계획을 하고 계셔서 네. 예, 그날 가서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제가 연어정액 하나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냥 예. 힘나나요? 집에도 잘 돌아가시는 걸로 알아요. 아주 수분이 철철 넘쳐납니다. 자, 연어정액 자 다시 한번 그날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연어 정액이? 연어 정액이라 그러면요 지금 저 이정은 씨가 말씀하셨지만 연어 하면은 사시미 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또 오메가 3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연어가 한 4년 정도 삽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그 넓은 대양을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죠. 네. 네. 살아 자기가 태어난 강이죠. 네. 그래서 회기 본능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때 연어가 돌아와서 암컷 연어가 알을 산란하면은 네. 수컷 연어가 그 위에 정액을 산포를 합니다. 네, 뿌리죠. 네. 평생에 단 한 번 쓰는 거죠. 네. 네. 이 정액 덩어리를 연어 1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도 한 번 썼으면 좋겠네요. 자, 이 연어 정액이 정말 귀하죠. 네.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건데 네. 이 연어 정액으로 만든 제품이 바로 파워 DNA죠. 그러니까 그 연어 정액을 사람이 섭취해도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네. 뭐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DNA 분석하는 거. 네. 사실 이 연어 정액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DNA죠. 네. 이걸 핵산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한국 한문으로 풀면은 이 핵산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와 거의 유사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는 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DNA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인간과 가장 유사한 거는 바로 연어 정액입니다. 그런데 이 정액을 흡수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우선은 인간 몸의 세포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화하는 거는요. 세포가 사멸을 해서 네. 다시 생성이 안 되면 노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망하시게 되는 거죠. 세포는 120일 주기로 탈락하고 새로 생겨야 되는데 네. 연어 정액이 세포를 다시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연어 정액이. 그래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연어 정액이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스펌이죠. 정액. 네. 이 폴리아민이라고 해서 단백질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네. 이 단백질이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드라이해진다는 거죠. 네. 몸 안에 물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네. 남성분들은 정자 부족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정액 네. 부족증이죠. 네. 여성분들도 역시 호르몬 부족이나 또는 몸에 있는 어떤 애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죠. 네. 연세 드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숙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연어정액 그거를 많이 개선시켜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실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근데 제품 이름이 파월 DNA입니다. 아 제품 이름이 파워 네네. DNA 연어 정액의 힘 파월 DNA 이렇게 파워 생각하시면 DNA. 됩니다. 네. 네. 파워 DNA를 저희가 그 먹으면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많이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네네. 뭘 느끼게 돼요? 뭐가 통상적으로 제가 네. 사실 이 파월 DNA 연어 정액의 프로젝트 한 3개월 프로젝트인데요.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세 캡슐을 권유해드립니다. 이게 60 캡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세 개요. 네, 하루에 세 캡슐. 제가 너무 적게 먹었네요. 한 10일 정도. 약 10데이 정도를 하루에 세 캡슐을 드시고요. 네. 3일에서 일주일이 지나시면은 우선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은 잠을 편히 잡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기 어려웠던 분들은 눈이 번쩍 떠집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가 넘치죠. 좋네. 연어의 힘, 연어의 파워가 그대로 내 몸 안에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요즘 뭐 나오는 CM에서 나오지만 뭐 김 사장 고마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힘이 생기는군요. 힘도 생길 뿐더러 저희들 모토가 물펑펑. 네. 정말 몸 안에 그 어떤 진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심기혈정 그럽니다. 심기혈정 이게 한방의 기본 이론인데 네. 마음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 가는 곳에 피가 가는데 이 혈액이 만들어낸 진액을 바로 정이라고 그러죠. 정. 네. 우리가 정액할 때도 그 똑같은 정자입니다. 이게 네. 쌀밑자에 풀을 정자인데 우리 인체에서 정이라는 걸 바로 에센스거든요. 여성들의 호르몬일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스펌, 정액일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 또 사실은 이게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정액이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세를 네네. 예, 뭐 이렇게 안 봐도 되는 네네. 분들 그런 네네. 남성들도 정액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저희가 인포틸리티라고 그러죠. 이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당연히 남성행 쪽에서는 정액의 파워가 부족하거나 정제의 네. 파워죠. 또는 정액의 양이 부족할 때 당연히 드셔야 돼요. 네, 그럼 당연히 그렇죠? 드셔야죠. 네. 자,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화두입니다. 네. 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화두인데 네. 남성 쪽에서의 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정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라는 것은 바로 스펌이죠. 네. 내 몸 안에 있는 에센스, 네. 배설이라는 얘기죠. 네. 네.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르신들. 아 그러니까 그 꼭. 어떤 뭐 이세를 만든 거 외에도 네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음흠. 그 많은 양의 정액을 이제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에센스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요. 네. 28청춘 그러지 않습니까? 18세 그 젊은 고등학교 하이스쿨 남자 애들 보면 하이틴들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스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연세가 들으셨어도 이렇게 내 몸 안에 어떤 에센스, 이 에센스를 보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힘쓰면서 젊게 사실 수가 있죠. 아, 그게 그런 연관작용이 있어요. 항상 차고 넘쳐야지 남과 나눌 게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채울 수 있다는 거. 에센스를. 그걸 남과 나눠야 됩니까? 근데 저는 한 건 죄송합니다. 아, 전 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집에 있는 저는 뭐 남과 네. 나누는 건 별로 원치 않는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얘기 듣고 한 번 네. 놀랬던 건 아 그게 꼭 그 어떤 그 뭐 이제 그 이세를 만드는 일 외에도 네. 일반 연세가 드신 남성들도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얼굴빛이 다르시죠. 아, 그 자체가 그럼요. 꼭 성적인 걸 떠나죠. 네, 네. 얼굴에 윤기가 나고요. 광택이 납니다. 이제 윤기 납니까? 내 몸 안에 에센스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은요. 네. 이건 사실 실례인데요. 네. 지금 이거 복용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네. 10년이 젊어지셨어요. 예? 어떻게 젊어졌어요? 외모도 바뀌어요? 네, 외모도 바뀝니다. 얼굴이 하얘지셨고요. 네. 미백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연어 정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에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름도 많이 희미해지시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저 옛말에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멋있는 말이네요. 뭐 네. 전에 고사 아시겠지만 강감찬 장군이 본인이 병졸의 옷을 입고 아주 이 체격이 좋은 병졸에게 장군 옷을 입혔지만 그 당시에 왔던 그 중국의 사신이 알아채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요. 네. 어디를 가든지 가 자, 여러분 몸 안에 잔고를 채우십시오. 장구를 채우셔야 됩니다. 아, 이게 티가 나는군요. 티가 나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네. 정말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연어 정액 파워 DNA인데요. 일단은 뭐 많은 제품들이 뭐 피로 회복, 뭐, 네,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그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닥터 여러분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비타민 같은 거, 이런 영양제, 네. 이런 거를 이제 화학 성분으로 된 것들. 드시지 말라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안 좋죠. 몸 안에 쌓이니까요. 뭐 거기서도 이게 뭐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면서 네네. 그런 건 이제 식품에서 천연 식품에서 하라 그러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연어. 그렇죠. 이게 천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그 바이타민 플러스의 모든 제품의 원료가 다 천연 재료입니다. 네. 아니, 그럼 오늘 그 정원 씨는 저에게 이제 초콜릿을 선물하셨네요. 연어 정액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네?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아, 아니, 오늘 발렌타인 네. 데이인데, 이거 여성분들이 드시면, 아까는 이제 남성 위주로 제가 사실은 좀 드린 건데, 여성분들이 드시면 또 어떤 것들이? 지난주인가요? 벌써 그때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해 올렸는데, 네. 하와이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그분께서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연어로 만든 화장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연어 정액으로 만든 겁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요, 연어 정액에서 DNA 조각을 추출해서 PD알렌이라고 제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FDA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건 닥터들이 사용을 합니다.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하기도 하고요. 연골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연어 정액에 있는 DNA가 인간의 DNA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네. 네. 세포 재생, 연골 재생, 피부 재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이걸 드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센스를 몸 안에 채워주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그렇죠. 피부가 네. 촉촉해지죠. 네. 그리고 미백 효과, 얼굴이 네. 하얘집니다. 네. 그리고 주름도 많이 감소가 되죠. 아니 그 이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또 연골에 좋잖아요. 이거 연골에도 좀 영향이 있나요? 연골에 좋죠. 네. 연어 정액이라는 것이 자, 이 폴리아민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성분인데요. 네. 네. 이 성분이 아르기닌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아르기닌이 내 몸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도와주기도 하고요. 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성장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초콜릿 드렸잖아요. 저 이걸로 네. 돌려받을게요.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신혼인 네. 분들 이거 먹고 네. 저 또 이제 이세를 생산하면 그래도 애가 수영을 잘할 것 같다는 아주 건강하고 건강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미래에 네. 정말로 세계 대통령감이 태어날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게 참 요새 먹을 것들이 많기도 한데 사실은 막상 따져보면 먹을 것들이 없는 게 네. 뭐 비타민도 먹지 마라 뭐 모두 먹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참 힘든데 이건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액. 이거 2년 준비했고요. 네. 이게 그냥 나온 제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케이스 스타디라고 합니다. 이 사이언스 에비던스라고죠. 과학적인 자료가 이미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네. 또 동물 실험까지 끝난 그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이 연어정액으로 만든 파워 DNA 이 제품은 그 올림픽 놀이터 거기서밖에 못 구해요? 딴 데는 없어요? 현재는 딴 데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 저희들 비타민 플러스가 처음으로 런칭을 했고요. 네. 그럼 유사품도 없어요? 유사품도 없습니다. 미국에. 그래요? 이 제품은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 GMP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네. GMP 시설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FDA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장이죠. 네. 현대적인 시설에 굉장히 청결 시스템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네. 그래서 믿고 드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유사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구입이 불편하실 수는 있네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홍보 기간이라서 그런 거고. 네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많이 네네, 편해지실 거라 들었는데. 많이 편해지실 거고요. 네네. 현재 타운 내에서는 퀵 서비스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배달 서비스 해드리고요. 네. 타주나 아니면은 뭐 좀 멀리 계신 분들은요. 저희들이 배송 프리, 예. 프리로. 예. 하와이는 뭐 저희들이 프리 좀 어렵지만은 네. 네. 뭐 프리 배송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인디 휴처에는 뭐 더 많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또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죠. 네. 네. 예. 예. 그 조금 어떻게 좀 우선 전화번호부터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우선 전화만 하시면 무료 배송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13-660-6789 213-660-67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어떻게 좀 그래도 발렌타인데이인데 좀 쏘세요. 아, 그러죠. 네. 이 사실 연어가 제일 그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네. 사랑이죠. 네. 연어 그러면 사랑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비타민 플러스에서 이 파워 DNA를 런칭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총 16가지 제품이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연어 말고도요? 예, 향후 60가지까지 늘어날 계획이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서 뭐 굉장히 많은 콜을 받았는데 네.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머릿속에 깜빡깜빡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머릿속에 헤드라이트를 켜주는 네. 기억력 증진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네. 이 제품 연어정의 파월 DNA 구매하시면 10불에 모십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그 제품 이름이? 아, 저희들이 네. 프레그놀론이라는 제품인데요. 프레그놀론이 네네. 이제 우리 그렇죠. 두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그 제품이 원래 얼마인데요? 원래 저희들이 정가가 40불입니다. 근데 10불에 예, 주시겠다고요? 10불에 드십니다. 아. 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네. 이제 뭐 남성들이 60세, 50세 넘어가시면 남성 호르몬 레벨 떨어지죠. 네. 그래서 남성 갱년기를 겪게 되시고요. 여성분들은 50세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여성 갱년기인데 네. 이제 갱년기 스탑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해충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DHEA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거 50 넘으신 분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네. DHEA. 네. 이게 몸에 활력을 주고요. 호르몬 네. 레벨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 제품 역시 저희가 10불에 모십니다. 이건 여성 갱년기예요? 남성 갱년기예요? 남녀 다 쓰십니다. 어, 아, 그거 좋네요. 이 여성 갱년기 제품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남성 갱년기 제품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네네. 좋습니다. DHA. 이것도 10불에. 네네, 이것도 10불에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있죠. 당뇨병들 굉장히 많으신데 당뇨병은 네. 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혈당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또 중풍 예방도 가능하고요. 네. 네. 이때 아주 특이한 제품이 있습니다. 리포익 애시드라는 건데 네. 이 제품도 역시 저희가 10불에 모십니다. 오, 지금 네. 알고 보니까 이 비타민 플러스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네요. 많이 있네요. 연어정액 제품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제품들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10불에 주신다 그럽니다. 네. 아, 오늘 이거 언제까지예요? 지금 전화 주셔야죠.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예약하시면. 이게 귀한 시간 저희가 두 분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전화 주시면은 네. 바로 알겠습니다. 퀵 서비스와 함께 그러니까 10분에 오시겠습니다. 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213-660-6789, 660-6789 전화하셔서 라디오 콘서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네. 연어 정액 제품 하나를 구입하시면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 필요하신 그 제품 몇 가지 소개해 주셨죠? 그 제품을 10분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연어 정액을 하나를 사고 그 외에 뭐 헤드라이트, 갱년기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사도 다 하나씩 10불에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 10불에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원래는 제가 하나에 하나. 네, 하나에 하나. 지금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라디오 콘서트 이거 너무 기념으로. 죄송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거 10불에서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와, 오늘 사야겠는데요, 저. 그러니까요. 네. 다른 제품들도 네. 아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면요. 네. 저희들 저기, 자제분들 중에 알러지 때문에 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알러지 뚝 제품도 있습니다. 알러지도? 네네. 크리스틴이라고 해서, 네. 이 제품도 한인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제품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 사이언스 에비던스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예.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 프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버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토요일과 함께하는 빈칸을 채워줘. 토요다의 Go for Gold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토요다의 낮은 이자 융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세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과 친구를 맺으시면 라디오 콘서트 퀴즈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비비힐링센터의 발 반사치료나 150불 상당의 치매환 쿠폰, 홈쇼핑 월드에서 드리는 메스콜레디 마스크팩 10장 한 박스, 쌀 중에 쌀 해태 대풍쌀의 상품권, 볼몬가오가 갤러리아 마켓 건너편 초대형 빨래방 카페 런드리의 20불 상품권, 3100 윌셔 이태리 양복점의 30불 상품권, 착한 가격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팔과 큰감의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초콜릿을 몇 개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초콜릿은 정원 씨한테 받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주 그 포장지가 번쩍번쩍하고요. 네. 저 한 가지 감동스러웠던 건 이제 카드도 같이 넣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눈침침해서 썼다니까요. 예, 발렌타인스데이 네. 때 초콜릿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원 씨가 초콜릿 맞는 줄 알았더니 아까 잠깐 열어봤더니 카드가 있어서 카드를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샅샅이 읽었습니다. 마른 청산 유수더군요. 그리고 맨 뒷장에 네. 799라는 카드값도 참 비싼 카드를 샀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우리는 네. 금액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카드 네. 하나가 번쩍번쩍해서 아니 이런 카드가 다 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799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고마웠어요. 아, 네. 가격까지 언제 하기는 잘하셨네요. 네. 자 그렇게 오늘 초콜릿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제도 초콜릿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인이 초콜릿을 사는데 매년 쓰는 돈이 무려 한 2조 원? 그럼 얼마인 거예요? 엄청나네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초콜릿 소비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은 무엇인지 통계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인들에게 뭐 평상시에도 많이 팔리는 초콜릿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거의 다 아는 제목일 텐데요. 상품명인데 10위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이 맞추실 박스는 1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은 1위입니다. 여러분 1위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10위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10위는 아몬드 조이라는 초콜릿입니다. 아몬드 조이가 10위나 차지했어요? 네. 오. 달콤한 코코아하고 아몬드를 다크 초콜릿을 감싸 만든 초콜릿 바죠. 네. 네, 아몬드 조이. 9위는요? 9위는 허쉬 쿠키 앤 크림. 쿠키 앤 크림. 화이트 초콜릿에 쿠키 조각을 섞은 초콜릿이고요. 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초콜릿 입니다. 탑10 중에서. 네, 네. 자, 9위가 쿠키즈 앤 크림 허쉬 거고요. 네. 8위는요? 8위는 밀키웨이. 많이 밀키웨이. 아시죠? 네, 네. 이것도 초콜릿 바도 있고 뭐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고. 네, 네. 이것도 맛있어요. 네. 안에 캐러멜도 살짝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7위는요? 7위는 3 머스키티어스. 삼총사. 네, 삼총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요.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씹히는 게 없고 안에 막 이렇게 크림, 초콜릿, 뭐 캐러멜 이렇게 살짝 묻혀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삼총사. 삼총사. 네, 7위 차지했고요. 6위는 트윅스. 6위가 트윅스입니다. 트윅스입니다. 안에 과자 들어가지고 아삭아삭한 거. 아, 맛있죠. 네. 네. 5위는요? 5위는 키캣. 오, 외하스에 네. 초콜릿 묻혀놓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서 녹차 맛, 뭐 다양한 맛으로 나와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손에는 초콜릿이 잘 묻어서 그런데 아 맛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4위는요? 4위는 허쉬의 밀크 초콜릿. 완전 오리지널 허쉬 초콜릿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3위는요? 3위는 리즈. 아, 저 피넛. 네. 버러 들어간 거. 피넛 버러 들어간 거. 땅콩버터 들어가 있어서 네. 느끼해서 싫다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런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리스가 3위예요. 네. 자, 이제 2위와 1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실 빈칸은 1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위가 뭐죠? 2위는 스니커스. 이거 뭐 저 골프 치다가도요. 네. 중간에 배고픔은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막 그 뭐 땅콩도 들어있고 뭐 배가 다 들어있죠? 네. 스니커스 초콜릿 바. 그렇죠. 2위. 네. 2위 차지를 했고요. 스니커스 많이 올라왔죠? 스니커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위 맞추신 분들 계세요? 1위도 많이 계시고 비싼 초콜릿 써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뭐 고디. 네. 그런 것들. 보다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1위는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평소에 마켓에서 막 집어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순위에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1위 정답과 정답자를 알려주세요. 1위는 당연히 M&M. M&M. 오늘 정답자는 앤디 전빈님이십니다. 앤디 뭐요? 앤디 전빈. 아, 저는 앤디 좀비라 그런 줄 알고요.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좀비라 그랬었을까. 앤디 좀비님? 전빈. 전빈. 네. 앤디 전빈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M&M's 잘 맞추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콘서트 2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남가주 최대 최고 서울 메디컬 그룹.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몰 3층 교동짬뽕. 맛있고 깔끔한 식사 스페셜티 커피 명품 커피 강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곳. 유가와 세라노 하우스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포근하게 하루를 건강하게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불 김수전기 한국산 침구류 창고 대방출 업투 50% 파격 세일 단행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의 한국산 최고급 극세사 이불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34불 99부터 극세사 침대 패드도 모델에 따라 30에서 50% 세일, 사이즈에 따라 16불 99부터. 유아용 극세사 이불도 50% 세일, 19불 99. 한국산 어린이 차렵 이불은 30% 세일, 16불 99부터. 한국산 최고급 40수 면 패드도 19불 99부터.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트 차렵 이불은 64불 99. 기록적인 초저가 세일인 만큼 일찍 서두르십시오. 이번 주말은 꼭 김수정기로 나들이 오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 김수전기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본마지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오수선집 강아지 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본마지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불리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요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오늘은 뭐 먹지?

일단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서 심근경색으로 갈 경우에 대부분 많은 환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몹시 불안해하며 영어로는 테키칼디아, 즉 심계항진이 옵니다. 심장이 떨리듯이 뛰는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혈관 내 죽종성 반점 등이 발생하여 만성적으로 조금씩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심근섬유 중에서 심부전증으로 발전합니다. 또 혈관 궤양 등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거나 하면은 혈전으로 인해서 급성 폐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급성 허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근경색증에서 부정맥 또 심부전증을 초래하여 아주 심하면은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심근경색으로 세포가 상했는지는 피검사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LDH 수치는 세포 괴사가 있은 지 24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고 심장 외에도 신장이나 부신이나 폐, 그리고 간에서 이르기까지 세포 괴사를 나타내는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DH 수치만으로는 심근세포 괴사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SGOT 수치는 심근세포 괴사 12시간 이후에 증가되는데요. 다른 장기들보다 심장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근세포 괴사율을 판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증표가 됩니다. 이렇게 피검사와 심전도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서 운동 시 심장의 반응을 보고 심장 내부의 율동을 들여다보는 에코그램, 또 필요하다면 심혈관 촬영 등을 하여서 다른 모든 증세와 더불어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진단을 못 받아서 병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치료도 가능하고 빠르겠죠? 모든 질병이 확실하게 완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낭비 없이 치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원인으로 관상동맥 색전이나 혈전, 그리고 심혈관 내막염증이 있고 또 비세균성 류마티스성이 있습니다. 세균성이나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심혈관 내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방사능 치료 등으로 혈관이 손상되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증세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 구별을 하고 난 후에 양방이건 한방이건 치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심장 근육이 일부 죽어도 다시 새 조직을 만들어내고 죽은 세포는 흡수하여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심혈관이 20%에서 30% 정도 막혀도 잘 모릅니다. 심한 운동을 할 때 예전보다 숨이 좀 가쁘다, 힘들다, 이런 정도라만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진단을 받아보시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또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나의 심장을 위하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북경의술원 323-733 8887입니다. 고맙습니다. 전통 의술 탐방 올림픽과 윌튼 북경대 중의학 박사 진수림이었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5시를 알려드립니다.